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이스라엘 선택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다수가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나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불만이나 항의를 제기합니다. 바울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만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분명 이스라엘 족속은 선택받은 족속이 맞습니다.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이었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종교적 배경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 맞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의 씨만이 오직 약속의 자손이라 말합니다. 또 이삭의 모든 자손이 아니라 오직 야곱에게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구원받은 자손이 될 수 없고 이삭의 자손 중에도 야곱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바울의 대답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문제다 그렇게 단순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택은 결코 잘못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불의가 없다는 것으로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렇게 변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4절 말씀인데요.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그 어떤 불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조금의 악도 불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버려지고 어떤 사람은 선택받지 않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논리는 사람의 논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의 눈에 그것이 부당하게 보일 뿐이지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선택은 결코 불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환경에도 전혀 구애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사람이나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의로우시며 인생을 향하여 무한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선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고 있습니다. 불의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하여 바울은 그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논리를 펴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자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이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탄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구분하여 만들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가 말씀해 줍니다. 22절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다소 의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준비된 그릇이라면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어떤 긍휼과 사랑조차 보여주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냉혹하게 대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멸망할 그릇이기에 굳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관용으로 대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보면 그 대표적인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는 거듭되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재앙을 내릴 때는 그 마음이 약하여져서 이스라엘을 풀어주겠다 약속했다가 재앙이 그치면 그 마음을 다시 완고하게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런 바로의 태도는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로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의 교만과 악함을 보시고도 계속해서 관용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 멸망당할 그런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를 취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그 긍휼하심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돌이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진노의 그릇입니다. 인간의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어떤 긍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정해져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하나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존재는 자신의 구원과 긍휼 받음과 받지 않음에 대해서 사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무언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자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그런 일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받았고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참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어떤 불의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당신의 의로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당신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두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